You think you're cool? You think you're walking on my life like that? 넌 고민이 없어. I swear love makes you blind. Hey, hey, hey, hey, okay, yo. May, may, may, may, whatever. Hey, hey, hey, hey, you wanna get me this time? 독하게만 먹어봐. 견딜 수 없겠지만 잊지 말고 이질적인 기분을 낯설게 다가올 너의 시간도 You and me, you're waste of time 경고하니 잘 들어 삼켜버려 올라오는 감정도 I got to go D-O-M-E, now 이제 네 차례 I'm sick and tired of it 받아들여야 해 약속까지 넌 아파봐요 늦어비를 기대하지 마 지금 어울리지도 말고 방 안에 박혀있어 난 그게 딱 어울려 Hey it's over, let's forever 널 이해 안 해 Your love was a lie, so hypnotized 그땐 좀 미쳤었나봐 이리저리 널 걱정했지 So hard to make you believe and to feel what I'm feeling D-O-M-E now 재미없어 now I'm sick and tired of it 시시해졌어 Didn't you?